매니아 come on. 내 앞에 놓여있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네 앞에 놓인 땀 흘리는 아이스 라떼 그 뜨거움과 차가움의 온도 차이 관심과 무관심의 경계를 넘는 사이 같은 온도로 사랑할 광률의 형이 온몸을 타고 흐를 전율의 수위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진 난탐하고 넌 밀치는 마음의 짐 너의 손을 잡고서 길을 걸어가는 일 내 어깨를 기대어 속삭여주던 일 하루 종일 톡으로 떠들어대던 일 그 따뜻했던 너는 어디에 있을까 시간은 널 차갑게 하고 변한 너인데도 I can't be without you 시간은 왜 잔인하게도 나만 더 마음을 자라나게 해 I will never, never, never, never let you go 끝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 다시 내게 말해줘 Say you love me 잠시 온도 차이를 느낄 뿐이라고 향에 불타올라 불안한 잘할 수 없는 나 사막같이 뜨거워 사랑이란 꽃도 타 목마름에 허덕이는 내게 미를 줘 얼음처럼 찬 네 마음을 녹여줘 네 안에 사랑도 얼어버린 지오래 온도를 맞춰줘 내게 들려주는 노래 다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다시 너와 내가 하나일 수 있게 그저 손끝만 타도 마냥 설레던 그때 집에 들어가는 게 못내 아쉬웠을 때 매일 잠을 설쳐도 끊지 못한 전화 그 좋았던 날들을 넌 지워버렸나 시간은 널 차갑게 하고 변한 너인데도 I can't be without you 시간은 왜 잔인하게도 나만 더욱 마음을 자라나게 해 I will never, never, never, never let you go 끝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 다시 내게 말해줘 Say you love me 잠시 온도 차이를 느낄 뿐이라고 내가 뭘 원하는지 고민한 적 없어 너 서운한 게 있어도 쉽게 지나쳤던 너 하루